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칙에서 선군 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 참사단이 24일 평양 문화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절세 위인들께서 집필하신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나라 도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그들은 반제반리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보여주는 녹화 편집물을 시청했습니다.